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당신의 최애 계절에 투표하세요. 오늘의 날씨,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와 버린 연말의 온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이 2학기 개강을 하고 맞는 12번째 수요일이라는 사실이요. 그 말인즉슨 약 4번의 수요일만 더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종강을 맞이한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기말고사라는 큰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요. 그리고 4번의 월요일만 지나면 징글벨 징글벨 크리스마스고요. 5번의 수요일만 더 맞으면 2023년도 마침내 끝이 난답니다. 어느새 벚꽃 흩날리는 봄, 숨이 턱 막히는 여름, 시원했던 가을 지나 벌써 겨울이 찾아왔네요. 곧 하얀 눈으로 덮인 거리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은 이런 주제가 떠올랐어요. 누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태연의 사계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것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먼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가을이나 봄을 좋아한다고 답했대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제 최애 계절은 뭐냐고요? 사실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전 늘 봄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생일이 봄에 있어서 난 봄에 태어나서 봄이 제일 좋아 라고 말했었죠.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 아무래도 봄보다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단 무덥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인 날씨가 너무 반갑게 느껴지고요. 예쁜 옷을 코디하기 딱 좋은 온도거든요. 마음에 드는 코디로 풀장작하고 길을 걸으면 햇빛은 따뜻하고 하늘은 파랗고 단풍은 형형색색으로 물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과 겨울과 비교했을 때 한참 짧은 계절이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백예린의 혼자 두지 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왠지 슬퍼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슬퍼 특히 널 만난 다음 날은 공기부터가 달라 차가운걸 이럴 때만 또 비가 내려 우래 네가 사라질 것처럼 날 혼자 두지 마 날 내버려 두지 마 계속 옆에 있어주면 안 돼 그냥 하루 종일 포근하게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네가 나의 가을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벤트가 참 많아서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년 동안 콘서트가 가장 많이 열린 달이 10월과 11월이래요. 그러고 보니 저도 작년에 다녀온 콘서트가 모두 이맘때쯤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을의 또 다른 맛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는 스포츠 경기 관람이죠. 특히 야구와 축구는 정규리그에서 순위권에 든 팀들끼리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간절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맛있는 음식까지 곁들여주면 이야, 이렇게 완벽한 가을 놀이가 또 있을까요? 또 가을하면 식욕이 막 샘솟는 계절이잖아요. 실제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래요. 기온이 내려가면 피부가 수축하면서 섭식 중추라는 게 자극되고 그 결과 입맛이 확 도는 거랍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네요. 아이콘의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니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가는 발목 아래 온 영화와 그대와 정색 스키니진의 완벽한 조화 살짝 큰 듯한 가디건 아래 똥 떨어진 긴색 머리가 참 고와 수줍은 눈웃음도 멍 때리는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왜 이제 나타난 네 욕마 취향적여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네 눈이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아왔어 너는 내 취향적여 내 취향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적여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니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Hey girl 잠시 말 좀 모를게 그 가치란 말투는 어디서도 배웠대 You working working spit words like a boss Wonder woman 현실판은 너의 여성 strong 느낌적인 느낌 또 뭔가 매혹적인 눈빛에 매료돼 섬세한 그 속에 또 뭔가 안정적한 몸짓 I like it babe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현실도 지루할 듯 그런데 반대로 가을만 되면 우울해져서 이 계절을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신 듯해요. 실제로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네요. 그러니 여러분, 세로토닌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미리미리 행복을 충전할 구석을 마련해둬야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영상, 훈훈한 가족 영상 같은 걸로 말이죠. 저는 대신 따뜻한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가을 엽서 안도현 한잎두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계절 가을과 관련된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시 속 나뭇잎처럼 제 날저기도 여러분들에게 미소 한 조각 나눠줄 수 있는 존재였기를 바라면서 이번 날저기도 덮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하지민 쌤 UBS